위대한 영도사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여러 나라 인사들이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베닌 사회주의당 위원장, 러시아 민족구국조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 인사들은 뜻깊은 계기들에 보내온 축전과 축하 편지들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을 수령의 사상과 영도에 충실한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로 공고한 대중적 집안을 가진 불패의 당,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 당으로 건설하시었다고 격찬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인민연맹 위원장인 방글라데시 자력갱생연구소 위원장, 스위디의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를 비롯한 외국의 벗들은 천재적인 사상리론적 예지와 비범한 령도력으로 조선노동당을 필성불패의 강위력한 전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당건설 업적은 영원 불멸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의 탁월한 영도가 있는 한 백두에서 개척된 조체혁명위협, 선군혁명위협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